MBC 뮤직.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진격한다면 어떨까?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 영감하지? 용감한 방탄소년단 인기 좀 용감하게 찍찍찍 랩돌 가리고 가리 랩 채워진 다 쓸어버린 당분하게 to be